동화 한국어 버전. 눈의 여왕. 옛날 옛날에 케이와 게르다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둘은 서로 이웃이었죠. 둘 다 꽃을 좋아해서 공용 잔디밭에 장미나무를 심었어요. 케이의 할머니는 매일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답니다. 어느 겨울날 할머니는 눈의 여왕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눈의 여왕은 잔인한 마녀란다. 사람의 심장을 얼음으로 바꾸어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릴 수 있지. 그러면 눈의 여왕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야 해요. 눈의 여왕이 이리로 오면 그땐 내가 불로 녹여서 물의 여왕으로 만들어줄 거야.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려. 누군데? 창가에 누가 서 있나? 케이는 창문을 열고 누가 있나 하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무엇인가가 케이의 눈에 들어갔어요. 아, 눈이야. 눈을 통해 들어온 무엇인가가 케이의 심장을 때렸어요. 아, 심장이... 무슨 일이야, 케이? 어디 아파? 상관하지 마! 저리 비켜! 게르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케이는 한 번도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케이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게르다를 피하고 거만하게 말을 했죠. 게르다는 케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케이는 썰매를 꺼냈어요. 케이, 이리 와서 같이 놀자. 싫어! 난 형들이랑 놀 거야. 케이, 우린 가장 친한 친구잖아. 왜 나랑 말을 안 하는 건데? 케이는 게르다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썰매를 타기 시작했어요. 게르다가 따라가 보려 했지만 케이는 너무나 빨리 가버려서 곧 게르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죠. 실망한 게르다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케이의 썰매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얀 말이 끄는 사륜마차가 케이의 앞에 나타나 케이의 썰매를 끌었어요. 처음에 케이는 신이 났죠. 하지만 나중에는 약간 겁이 났어요. 마차는 케이를 눈의 나라로 데리고 갔어요. 케이는 눈앞에 커다란 성이 있는 것을 보았죠. 누군가 마차에서 내렸어요. 눈의 여왕이었어요. 눈의 나라에 온 것을 환영한다, 케이. 케이가 말을 하기도 전에 눈의 여왕이 케이의 머리에 손을 올렸어요. 여왕의 마법에 걸려 케이는 단지 여왕을 따라갈 뿐이었죠. 눈의 여왕은 케이를 자신의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게르다는 케이를 기다렸지만 케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케이를 찾아보려 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여름이 되자 게르다는 케이를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오기로 결심했어요. 게르다는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용감하구나, 게르다. 반드시 찾아올 수 있을 거야. 고마워요, 할머니. 이 거울을 가져가거라. 도움이 될 거야. 게르다는 거울을 가지고 케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게르다는 집에서부터 먼 곳까지 걸었지요. 가면서 케이를 본 적이 있느냐고 새와 동물과 나무와 바람에게 물었지요. 아무도 케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게르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먼 길을 걸어 게르다는 강 근처에 다다랐어요. 그곳엔 아무도 없었죠. 게르다는 잠시 생각하더니 강에게 물었어요. 강아, 제발 말해줘. 내 친구 케이를 본 적이 있는지. 케이가 없어졌어. 얼마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게르다는 실망해서 자리에서 막 일어나려던 참이었죠. 바로 그때 갑자기 갈매기가 날아와 게르다의 어깨에 앉았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먼저 나에게 뭔가를 줘야만 해. 그러더니 새는 날아갔어요. 게르다는 강의 메시지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게르다는 목걸이를 풀어 강으로 던졌어요. 갑자기 보트 한 척이 게르다에게로 다가왔어요. 보트는 텅 비어 있었죠. 게르다가 보트에 타자 보트는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트는 게르다를 강 건너편으로 데리고 갔죠. 보트에서 내린 게르다의 눈앞에 정원이 보였어요. 형형색색의 꽃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죠. 게르다는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종류의 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꽃을 보는 것이 즐거웠던 게르다는 이 꽃에 향기가 없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한 숙녀가 게르다에게 다가왔어요. 환영해요, 꼬마 아가씨.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니? 여기에는 어떻게 왔지? 전 게르다예요. 내 친구 케이를 찾고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케이? 아니,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 가봐야겠어요. 귀찮게 했다면 죄송해요. 잠깐만, 지금 뭐라고 했지? 케이? 남자아이가 지나간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랑 가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게. 숙녀는 차를 대접했어요. 게르다는 케이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말했죠. 그 숙녀는 눈의 여왕을 의심했어요. 눈의 여왕. 그녀는 마녀지. 눈의 여왕 때문에 내 꽃이 전부 향기를 잃었거든. 내가 손을 좀 봐줘야겠군. 잠시 후, 숙녀는 게르다의 머리를 빗기 시작했어요. 숙녀는 마법의 빗을 들고 있었죠. 사실 외로웠던 숙녀는 게르다와 오래도록 함께 지내고 싶었거든요. 마법의 빗으로 숙녀는 게르다의 기억을 지웠어요. 게르다는 잠이 들었고 깨어났을 때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여기는 어디지? 너는 나와 있단다. 내 정원에. 숙녀의 마법은 게르다의 순수한 영혼에 작동하지 않았어요. 게르다가 숙녀의 모자에 꽂혀있는 아름다운 장미를 본 순간 케이와 관련된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전 케이를 어서 빨리 찾아야만 해요.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숙녀는 게르다가 떠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게르다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게르다는 다시 보트로 돌아와 탔어요. 보트는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죠. 강아, 제발 길을 찾도록 도와줘. 게르다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까마귀가 날아와서 북쪽으로 가라고 알려주었어요. 얼마 동안 게르다는 까마귀를 따라갔죠. 얼음 바다를 뚫고 여행을 하던 게르다는 배에 다다랐어요. 게르다는 배로 올라갔어요. 이 배로 저를 눈의 여왕이 있는 성에 데려다 주시겠어요? 한 여자 해적이 게르다 앞에 나타났어요. 길을 잃었구나, 꼬마야. 넌 지금 해적선에 탔어. 게르다는 케이와 눈의 여왕에 대해 모두 말했어요. 여자 해적은 슬픔을 느꼈죠. 넌 케이를 여왕의 성에서 데리고 오지 못할 거야. 케이를 잊어. 어떻게 해서든 케이를 찾아내겠어요. 위험에 빠진 내 친구를 그대로 둘 순 없어. 사실 난 친구가 없어서 너랑 지내고 싶었거든. 하지만 너의 태도에 감동받았어. 친구를 찾는 걸 도와줄게. 다음 날 아침, 여자 해적이 게르다를 위해 술록을 가져왔어요. 이 술록이 눈의 왕국 전체에서 가장 빠른 술록이야. 널 눈의 여왕이 있는 성으로 데려다 줄 거야. 고마워요. 그 마녀에게 가서 맛 좀 보여줘. 게르다는 술록 위에 올라탔어요. 먼 거리를 달려 이글루에 도착했어요. 거기에서 게르다는 노인을 만났죠. 그래서 마법의 거울을 가져왔구나. 그렇지? 게르다는 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어떻게 이 노인이 마법의 거울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거든요. 게르다는 거울을 꺼내 노인에게 보여주었죠. 눈의 여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아니, 이것은 마법의 거울이다. 진실만을 보여주지. 오로지 진실만을. 그러고는 노인은 게르다에게 눈의 여왕이 누구인지 말해주었어요. 눈의 여왕이 어린 소녀였을 때에는 착하고 발랄했단다. 가는 곳마다 꽃이 피었지. 웃으면 눈에서 태양과 같은 밝은 빛이 반짝였어. 특별했고 행복한 소녀였단다. 이름은 리일라. 하지만 모두들 리일라가 마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리일라와 놀거나 말하는 것을 금지당했지. 리일라는 혼자 남겨졌고 불행해졌단다. 곧 리일라는 주변의 모든 것을 증오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어느 날 소원을 빌었단다. 나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을 모두 얼음으로 변해버려라! 그러고는 멀리 떨어진 곳에 얼음으로 된 성을 지었지. 그녀의 삶에 사랑이라든지 기쁨 따윈 없이 그곳에서 커갔단다. 여왕을 죽이지 말거라. 그녀의 사악한 생각을 죽이거라. 너의 마법의 거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자신이 누구였었는지 여왕이 기억해낸다면 네 친구 케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눈의 여왕이 있는 성에 도착한 게르다는 구석에서 케이를 발견했어요. 케이는 얼음 조각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 케이! 널 만나게 되어 기뻐. 나야 게르다. 날 못 알아보겠어? 케이! 케이가 게르다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갑자기 눈의 여왕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과 같이 케이의 심장은 얼음으로 변했다. 가거라. 케이는 지금 나의 노예다. 떠나지 않으면 너도 얼음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케이, 제발 돌아와. 네가 그리워. 내가 집으로 데려다 줄게. 같이 가자. 게르다의 눈물이 케이의 손에 떨어졌어요. 그 따뜻함과 애정이 효과가 있어서 케이는 천천히 옛 추억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게르다! 어, 널 알아보겠어. 모든 게 기억이 나. 이 장면을 본 눈의 여왕은 몹시 화가 나서 게르다를 저주하기 위해 마법의 지팡이를 꺼냈어요. 게르다는 거울을 꺼내어 저주에 맞섰죠. 저주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 눈의 여왕이 게르다의 마법의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여왕이 본 것은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린 소녀의 얼굴이었죠. 갑자기 눈의 여왕이 어린 소녀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겠어요? 케이, 게르다, 고마워.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나게 해줘서. 나는 지금 사악한 생각에서 풀려났어. 케이와 게르다는 리일라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고